바람처럼 사라진 그 사랑 왜 다시 생각이 나는지 지금 난 정말 외로워 외로워 눈물만 흘리고 있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 달랠까 눈물로 시를 써볼까 아 사랑 이별 지친 영혼 가엾은 마음 사랑아 너는 알겠지 그래도 세상 또다시 밝아보기에 언젠가는 또다시 만날 그날이 오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 달랠까 울면서 소리쳐볼까 아 사랑 이별 지친 영혼 가엾은 마음 사랑아 너는 알겠지 마음속에 부는 바람아 너만은 내 맘 알 거야 언젠가는 또다시 만날 그날이 오